좀 멍석 닮은 발음. Born skinny bitch 앞만 살쪄도 난 마름. 계산은 느려도 눈치는 빠름. 인기를 논하자면 안에 입만 아픔. Puff boys 넘어 boys 싹둑싹둑 자름. 우리 이름 틀린다면 뚜루뚜루 맞음. Trip trip I said I was down top to the bottom. 검은색 분홍 빛을 핀에 make it lit like. You know, savage.